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 아프리카의 자주와 발전에 관한 아프리카 지역 주최사상 토론회 참가자들이 10월 28일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아프리카의 자주와 진보 번영을 이룩하려면 자주의 사상, 주체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구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의 현실과 자기 인민의 염원에 맞는 사회정치 발전의 길을 선택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현명하고 정력적인 영도 밑에 용감한 조선인민은 김일성, 김종일 주의를 빛나게 구인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하면서 변지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통일,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조선 지도부와 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계층 군중들, 특히 아프리카의 4세대 청년들 속에서 주체 사상에 대한 연구 보급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아프리카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책임과 본부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 자주화협의 걸출한 영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